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 군데가 따로 잡혀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21절은 우리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사도행전 15장과 8장은 우리 그냥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그냥 순서대로 교독하고요. 마지막 8장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꽃을 달고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아마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또 특별히 식사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권사님 맞죠? 예. 어버이 주일이라 하는 건 아닌가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기쁨을 누리시고 또 감사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꽃을 가슴에 달고 우리 뿌듯한 마음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어버이 주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의 어버이를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어버이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그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이라면 오늘은 단순히 그냥 꽃 달고 기뻐서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까요?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요. 특별히 이제 아이가 저희 큰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니까 얼라운스를 받더라고요, 그죠? 얼라운스를 받으니까 이 선물의 가격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림만 그려서 주던 그런 카드가 아니라 약간 물질적인 게 가격이 조금 있는 뭐 스웨터라든지 뭐 이런 게 선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죠? 제가 이제 그 생일이라고 저희 큰 딸로부터 이렇게 선물을 받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아직은 얼라운스 받는 애가 하나밖에 없지만 앞으로 곧 몇 년 안에 굉장히 짭짤한 날이 되겠다. 아이가 4명이나 있으니까요. 그죠? 아이들이 다 얼라운스를 받으면 참 행복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아주 잠시 해봤습니다. 이 얼라운스 받아서 이 정도라면, 그죠?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실제로 제 꿈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직장을 다닌다면, 돈을 번다면, 더 대단하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닌가요, 권사님?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실질적인 기쁨은, 자녀를 통한 기쁨은 꼭 이 물질적인 것만으로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죠?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쁜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언제 처음으로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자녀들이 뭐 돈을 벌어서 부모에게 물질적인 무엇을 공급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도 부모는 자녀를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맨 처음에 낳아가지고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아 얘가 나를 닮았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기쁨을 얻으십니다. 그렇죠? 자기를 닮은 자녀, 자녀의 모습 속에서 생김새 속에서 또는 하는 행동 속에서 자기를 닮은 모습을 발견할 때 부모들은 사실 뿌듯함을 느끼고 또 감사를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게 되어지죠. 물론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이제 연세가 아이들이 이제 많이 크면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왼수 같은 같이 사는 분의 모습이 가끔 나타날 때 우리는 이가 누굴 닮아 이런가 하는 그런 원망을 하기도 하긴 하죠. 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사주고 또는 아이들이 무엇을 행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 속에 부모를 닮은 나를 닮은 모습을 볼 때 부모는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참 기쁨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기서 기쁨을 느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 그거 발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그것처럼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자녀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 실제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너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눈 이 보냄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걸 잘 기억하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요 우리 선교학에서는 미시오 데이라고 말합니다. 이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미시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단어의 원어가 되는 라틴어입니다. 그죠?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보내심 그랬는데 지금은 보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속성은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내시는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닮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한 후에 이제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내노라. 그렇죠? 성경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사실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는요. 이 선교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보내다라는 이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선교는 곧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보냄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는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보내는 속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다. 이게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미시오 데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선교셨고, 이제 보냄받은 우리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참 교회 이름 하나만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이름 하나는 진짜 잘 지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이름을 공모해서 그 가운데 나온 이름들로 우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예담, 예수님을 닮은 교회라고 말했더니 너네만 예수님을 닮았냐 이런 분들이 계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좀 겸손하게 우리가 조금 낮췄죠.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담이라는 말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8년이 돼가고요. 이제 되었고요. 9년 차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선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서 하면 선교, 국내에서 하면은 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아, 지금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같이 사는 이런 상황, 또는 우리처럼 아예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 사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구별할 수 없습니다. 물 건너가면 선교, 물 안 건너가면 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죠? 도대체 오늘날에 있어서 선교는 무엇인가라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공감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보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선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뉴질랜드에 사시든 한국에 사시든 뭐 노쇼에 사시든 남쪽에 사시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곧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 보낸 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곧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선교는 그래서 꼭 밖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선교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그 삶,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그것이 곧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해외 선교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마음을 위안하라고 하려고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예수님을 닮아가는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삶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축복합시다. 아,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선교사라고는 좀 부담스럽죠, 그죠?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그죠? 삶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이 선교가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내진 것, 이게 선교라면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뭘 하는 게 선교인가?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나가서 하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 하는 것만 선교냐?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보냄받은 자라는 이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이 해외 선교를 무관심하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대부분 이걸 잘하는 사람은 해외 선교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해외 선교 안 하는 교회와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선교냐 저게 선교냐 따지는 거죠. 진짜 여러분 선교의 핵심은 이 삶과 실질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해외에 나가는 이 선교 행위와 두 가지가 접목되어져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몇 번씩 다루었던 장입니다. 예루살렘 카운슬, 즉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로 회의를 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걸 총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5월 23일부터 우리 대항주 총회가 뉴질랜드에서 열리는데 이 첫 번째 총회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첫 번째 총회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총회는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인 목적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끼리 교회를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전하지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복음을 듣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이 아닌 우리와 다른 저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되냐 마느냐? 되게 웃기는 질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한 번도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7절 맨 앞에 보시면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교회 회의는 항상 그렇습니다. 뭔 얘기를 하든지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의견이 분분할 때 이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번째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죠? 아,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입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베드로가 오늘 이건 당연히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는요, 아직 선교라는 개념이 잡히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을 다뤘는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는 몇 가지의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거룩하다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든 성결교든 장로교든 결국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이단을 제외하고요.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분이 나는 청년만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죄송하지만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연령, 어떤 문화, 어떤 인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한국 사람만 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교회를 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데는 여자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교회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보편성. 지금 교회 회의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사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교회의 보편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헬라 사람이 들어와도 되느냐? 교회가 여기 뭐 다른 뭐 아수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느냐?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와도 되느냐?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곧 선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들 놀라질 않으시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선교하면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어떻게 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선교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것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선교의 모습은 물론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뿌럼가루도 돕고 북한도 돕고 뭐 모슬렘도 돕고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나하고 출신이 다른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나하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 이 사람도 내가 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보편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곧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세운 곤당골 교회, 백정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백정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조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 반응이 좋았을까 제가 생각을 했더니 여태까지 우리가 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듣는 이야기는 비판적인 이야기밖에 별로 안 듣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참 뭐 문제가 있고 뭐 문제 있고 목회자가 문제 있고 뭐 성도가 문제 있고 근데 오랜만에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가슴이 좀 뿌듯해진 겁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나가는 김에 또 다른 교회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금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북도 금산이라는 곳에 가시면 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1904년도에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데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원래 이 선교사님은 이 그 전주하고 정읍하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을. 근데 두 지역을 오고 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을 오고 갈 때 중간에 머무는 지역이 있는데 용화 마을이라는 마을입니다. 그렇죠? 이 용화 마을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 지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복음을 정하셨는데 이 용화 마을에 가면 이 조덕삼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집에는 이 마방이 있었습니다. 마방. 이 말을 맡겨놓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서양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이 정읍에서 이 전주로 가다가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말을 맡겨놓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출발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분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집에서 이제 머무는데 이 조덕삼 씨가 보니까 이 서양 사람이 이 남의 나라 와서 진짜 고생을 하고 살거든요. 그죠? 이 여러분 선교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 당신의 나라 그렇게 좋대는데 왜 거기 놔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느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랑방을 교회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이 조덕삼 씨 집에 이제 그 머슴이 하나 살았는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자익 청년인데요. 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김해에 사시던 분인데 6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먹을 것 찾아서 돌다가 이 용화마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 좀 잘 사니까 이 집에서 이 사람을 거두고 이 머슴으로 특별히 마구간을 돌보는 일로 시킨 것이죠. 근데 이 이자익 씨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 주인 어른이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아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시킵니다. 아들처럼. 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자기 집에 교회가 생겼는데 이 금산교회에 자기 머슴인 이자익이도 다니고 이 주인 어른인 조덕삼 씨도 같이 다녔는데 나중에 장로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늘 이게 문제예요. 그죠? 장로 투표했는데 지난번처럼 지난번엔 백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머슴이 돼버린 거예요. 이자익 씨가. 이 이자익이가 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떨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그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면 교회를 비우시면 누가 대신 설교를 했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그죠? 자기 머슴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 그 당시에는 다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인집 아저씨가 맨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곤란한 입장이 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주인 어른이 아주 그 맨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자기 머슴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이 조덕삼 씨가 같이 장로님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 이자익 청년이 참 똑똑하다는 걸 알고 평양으로 보내서 신학 공부하도록 후원을 합니다. 참 멋있는 일이죠. 그죠? 여기까지만 멋있는 게 아니라 더 멋있는 일은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이게 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자기 땅을 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는데 그게 이제 금상교회 두 번째 건물이 예배당이 되는데 모양을 이렇게 기역자로 짓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지금은 여러분 밝게 부부끼리 앉아있고 막 이러지만 옛날에는 들어오면 남자 이쪽에 여자 이쪽에 커튼 이렇게 쳐서 예배 드리셨대요. 우리 어른들이. 그죠? 그래서 교회를 아예 기역자로 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여자들은 이쪽에 앉고 남자들은 이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죠? 아예 그냥 구조상.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도 기역자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기 전라북도에 가시면 금산에 가시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길 찾아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교회 건물을 짓고 누구를 목회자로 청빙했겠습니까? 자기가 신학 공부시키려고 보냈던 머슴 이자익을 불러서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 장로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옛날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주인 어른이 머슴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앞에 무릎 꿇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그렇죠? 자기보다 먼저 된 그 청년을 시기하지 않고 그죠? 평양까지 보내서 공부까지 시켜서 다시 청빙해서 같이 목회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그런 아름다운 협력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기역자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그죠? 나하고 전혀 다른 출신. 나는 주인이고 쟤는 머슴이지만 그 머슴을 받아들이고 그를 세워주고 그와 함께 동역하고 그와 함께 교회를 만들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와 함께 아름답게 복음을 증거해가는 것이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는 선교하면 늘 어려운 데 가서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고 뭐 피를 흘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선교의 출발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낸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생각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하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이것이 곧 선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삶에서 이 선교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8장에 등장합니다. 8장에 보시면 이제 이 선교가 아주 이 왕성하게 쫙 퍼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데 2절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는 7장에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교회의 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으면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이 도화선이 돼서 사울이 더 기세등등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에 대한 매뉴얼과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1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선교의 매뉴얼을 뭐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셨는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으로 그 다음에 더 먼 땅끝으로 점점 퍼져가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가 하면 스데반이 죽자 수많은 박해가 더 심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가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렇죠? 1장 8절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재밌게도 1장 8절 말씀이 8장 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있었는가 하면 고난이라는 도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자 했던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자 했던 그 행위가 곧 선교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에 이기십시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밟고 승리하십시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죠? 선교하면 뭐 해외에 나가서 뭐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뭐 그것도 물론 선교고 중요한 일인데요. 그 선교의 출발점은 오늘 초대교회를 보니까 나가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증거한 게 아니라 고난이 왔고 핍박이 왔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바로 선교가 된 것입니다. 8장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죠?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세. 자,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놀랍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고난을 이기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고난을 승리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며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죠?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선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때 많은 분들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눈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4월 30일 며칠 전에 중국 길림성에 있는 이 장백교회, 장백조선자치제에 있는 장백교회에 한충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4월 30일 날 한 2시쯤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가셨는데 실종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한 8시쯤에 이 당신의 차에서 목에 상처를 입고 돌아가신 채로 야산에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이 사건을 놓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여러 가지 추측이 또 여러 가지 루머가 아주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장백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바로 이 양강도 해산시가 바로 강 건너 이렇게 보인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북한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다 가는 그런 곳입니다. 성도들의 과반수 이상도 대다수의 성도들도 아직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중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그 뭐죠? 고난의 행진인가요? 고난의 행군인가? 뭐 하여튼 그 북한 제일 어려울 때 먹을 거 없을 때 하루에 10명 이상씩이 넘어왔답니다, 이 교회. 그럼 넘어오면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먹을 것 해서 재워주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사역을 계속 해왔고 탈북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해왔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루머 가운데는 그 목사님이 어떤 남자들 두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마 북한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암살했을 것이다 하는 소문까지 돌. 문제는 중국 공안 당국이 이것을 지금 잘 이 진행을 안 하고 빨리 수사태를 수습하려고 한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안 밝히고 이 시신을 부검하는 일도 빨리 짧게 끝내고 빨리 덮어버리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데모가 일어나고 항의를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일어나는 곳에는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있습니다. 꼭 중국 땅에만 북한 땅에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고난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피해가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고난을 우리가 이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 곧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는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 말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선교를 행하고 여러분 힘듦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그런 모습이 바로 선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그냥 거기에 지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선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삶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교하는 방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일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고난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는 선교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